Can it run it back at the pattern 계속 거질 어필 준비돼 있어 Next stop 불편해져 너의 텐션 쉽게 내려갈 수 없게 Put your hands up 찾아칠 타겟 꽉 잡아 다시 right in yeah 기다림 끝에 시간이 돼서 원인 yeah 떠보봐자 안돼 태양빛이 점점 번져가게 돼 시끄러운 거리 everybody knows what's up I'm him Gotta get all the things I need yep, yep. Make them never touch my seat okay. Exhale, baby, can't stay still woo, woo. Back it up, back it up Yeah. 모든 준비 끝났지 okay. Exhale, bubble, can't stay still Keep the kick going out Back it up, back it up, back it up Back it up, back it up, back it up Back it up, back it up 나 마침내 이 끝없던 긴 밤을 깨 Back it, back it, back it up 새겨 흘러갈 시간 위 멈추지 않게 흐려진 그림자 따위 날 막지 못해 Solo, we ballin', we comin', yeah, we bro, we back. Back, back, back. Back it up, back it up, back it up, back it up. Back it up, back it up, back it up. Yeah. 난 마침내 이 끝없던 긴 밤을 깨. Back it, back it, back it up. 이제 우리 자리에 보란 듯이 마주해 번져가는 밝은 빛. 네 자리는 어디에 날 보려면 저 위에 여기서 나 영원히 마침내 눈부시게 드러낸 세상 위에 Wake up cause I stay